기다렸던 이런 느낌 oh. 나만 듣고 싶은 그녀는 나의 멜로디 하루 종일 꺼내 나는 oh. 떠나지 않게 그녀 내 곁에 Don't mess up my tempo 들어봐 이건 충분히 yeah. I said don't mess up my tempo 그녀의 마음을 훔칠 beat 어디에도 없을 beat 맞춰 1, 2, 3 Don't mess up my tempo 멋진 소원은 이끌리 매력적인 널 lovely 틈없이 좁혀진 거리 불리지켜지는 heartbeat 딱 그건 내가 제비 미리 해도 Are you ready? 오늘은 내가 캐리 도시 나 사이의 케미 이미 나와 눈큼 묶아 창피해 마구 어정쩡 어버버 할 필요 없다 고민 챙길 건 없어 네 손 잡아 말 내리 가는 게 맞아 레카페 돌로 내 인걸 발걸음이 남달라 지금 이 속도 맞춰보자 템포 Baby girl 아침을 설레게 하는 morning call 매일 봐도 보고 싶은 맘인 걸 지금부터 나와 let's get down yeah, 모든 것이 완벽하게 좋아 so don't throw it up for me Don't mess up my tempo 들어봐 이건 충분히 I said don't mess up my tempo 그녀의 맘을 훔칠 beat 어디에도 없을 리듬을 맞춰 1, 2, 3 Don't mess up my tempo 멋진 소원은 이끌린 주위도 넘어가고 틈없이 좁혀진 거리 너에게 맞춰진 heartbeat 내 구경 contest me 혼자있기 어색하다면 보내줘 message 나요 감히 flexin' 주위들로 반을 보는 들러리들 소비대한 Gatsby Hold on I'm doing a wild baby girl you don't know 주원의 머리 위기에 물음표 내 사전에 없는 내 라인 너는 이미 자연스럽게 맞추고 있어 내 템포 Baby girl 내 어깨에 살짝 기댄 그대의 아련한 향기가 다시 내 맘에 서로 떨어지면 멀어진다 이대로 난 영원하고 싶다 So don't mess up my tempo baby Don't slow it up for me Don't mess up my tempo Don't mess up my tempo Don't mess up my tempo Don't mess up my whole Don't mess up my tempo Don't mess up my tempo Don't mess up my tempo 내 눈을 바라보고 말해 나의 귓가에 맞닿게 나만 사랑한다 말해 나밖에 없다고 말해 더 이상은 들리지 않게 절대 널 뺏기지 않게 누구도 건들 수 없게 내 곁에 너를 지킬게 내 마음이 느껴지니 느껴지니 나를 감싸는 유일한 나만의 savior oh, oh, oh, oh, oh, oh, 모두 그런 널 바라보게 돼 이런 느낌 날 만들고 싶은 그녀는 나의 멜로디 하루 종일 꺼내 너는 oh, 떠나지 않게 그녀 내 곁에 Don't mess up my tempo 따라와 이건 충분히 I said don't mess up my tempo 완전히 다른 세계